여러분 혹시 엔드피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엔드피스는 안경다리가 접히게 해주는 연결 부속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생소한 이름의 작은 부속 하나가 안경 전체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다리가 접히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가벼워서 변형되기 쉽고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다리 프레임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가 돼버릴 겁니다. 안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엔드피스. 이 작은 연결 부속 하나로 안경은 비로소 보관과 휴대가 편리한 실용성 있는 물건이 됩니다. 반짝이는 작은 생각 하나가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기도, 몇십 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리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건축적인 생각들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은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전할까요?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HBS 화요일 라디오 건축학개론, 저는 김미랑입니다. 중산층 아파트는 왜 방 3개에 화장실이 1개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축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리빙 공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돼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님의 도시 이야기 칼럼을 참고해 알아볼게요. 1970년대 도시의 인구가 밀집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어요. 1970년대 도시의 인구가 밀집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어요. 또한 한 집에 부모와 자식 2대만 사는 핵가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둘 만나 잘 기르자는 인구 정책이 실행되던 시기이므로 부부가 방 하나, 자녀가 각 한 방을 쓰기 위해 세 개의 방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중산층의 집은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이다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화장실 2개가 기본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 예전에는 주거 공간에서 하나의 공간이 다용도로 쓰였는데요. 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정리해 장롱에 넣고 또 밥상을 놓고 온 가족이 밥을 먹곤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이불을 접고 펴고 하는 대신에 침대가 들어서고 밥은 식탁에서 먹고 소파에서 다 같이 TV를 보게 되면서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좁아진 집을 해결하기 위해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전용하는 발코니 확장법이 자리 잡았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거 공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츰차츰 발맞춰 바뀌어왔어요.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축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난 6월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축과 도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건축 포스트 코로나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본 공모전은 건축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영상 공모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어요. 이때 아이디어 공모전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현재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었는데 15개국에서 총 104개 작품이 제출됐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은 팀의 아이디어를 엿보면 앞으로의 건축이 어떤 형태를 띨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대상을 받은 작품은 베트남 작품으로 The Invisible Face Mask라는 제목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팀은 코로나로 직장, 집, 사회장소라는 기능을 상실해가는 도시의 물리적 거리를 조경을 통해 아름답게 바꾸는 방법으로 안전한 공공공원을 제시했어요. 네모난 공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명 이상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수직 교차로를 만든 후 교차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교차로 지점에서 높이 차이를 두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로 엮이는 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접촉 감염을 막기 위해 미로 같은 구조와 개인 포켓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나무의 조경을 통해 비대면 구조의 조경 공간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따라 형성된 개인 공간은 이용자에게 한 사람만 이용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한국의 김석현 최우수상 수상자는 스쿨존이라는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스쿨존은 학교가 밀려오는 코로나에 도심 속 방파제가 된다는 내용으로 도시민들이 도보권 이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주의, 경계, 심각과 같은 각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서 교실과 급식실, 다목적 홀, 운동장 등을 변용하고 보행권 이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 및 도시 설계를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상을 받은 두 아이디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소들은 건축물의 가변적인 가능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주거 공간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새로운 주거 평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일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활용 면적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큰 집을 짓거나 이사하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면적당 집값이 싼 지방거주 공간의 개발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개별 건물에 있어서 환기가 더욱 중요해져 여러 가지 외벽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도 해요. 통풍을 위해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초개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거와 의료시설이 복합된 단지가 계획되거나 의료복합 건물이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축학개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건축은 어떻게 변화될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미래에는 감염병이나 재해에 맞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공간, 성격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전환 건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건축의 방향성이 물리적 필요의 반영에 그치면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개인화가 촉진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건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다가올 시대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건축가들의 미래를 위한 고민들이 더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네요. 오늘 건축학개론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건축학개론은 시험이 끝나고 돌아올게요. 추워진 가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건축학개론 대본의 한재희, 기술 유재영, 저는 아나운서 김미랑이었습니다.